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는 남지선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 가운데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선고했습니다. 지난해 12월 9일 남지선의 국회에서 통과된 박근혜 탄핵안을 놓고 석 달 동안 재판 심리를 해온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습니다. 이로써 박근혜는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며 앞으로 일반 범죄자로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.